조선에서 인공적인 새끼 명태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수산 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들 노동자들은 명태 인공 알바지와 새끼 명태 기르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우리식으로 해결하는 데 성공하고 새끼 명태의 기초무기까지 국산함으로써 명태 양호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습니다. 수십만 마리의 새끼 명태를 지난 4월 말부터 5월 상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동해에 놓아준 이들은 순환형 새끼 명태 생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문제 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이고 있습니다.